있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건데 왜 우린 서로를 떠나보내나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웃을 수 있다는 건 서로 후회 없이 사랑했다는 건데 지나온 시간이 지우려 하나 마치 슬픔을 아는 것처럼 어두운 나의 방창가에 홀로 남겨진 기억들처럼 이제는 떠나야 할 때를 서로가 알고 있는 듯 돌아섰지만 기억들처럼